조선혁명박물관 개관식이 3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당, 무력, 내각,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공장기업소 일꾼들과 공사의 참관단위 일꾼들, 건설자들,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개관식에 참가했습니다. 개관식에 앞서 참가자들은 총서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미술 작품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가 개관사를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역사가 집대성된 조선혁명박물관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기둥, 대양조선의 국보 중의 국보입니다. 조선혁명박물관에는 김일성 동지의 립상과 김정일 동지의 립상이 색조각상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새겨온 조선혁명의 전통과 역사를 입증하는 수천 점의 혁명 사정물과 자료들이 내용별로 시기별로 새로 진열 전시된 것을 비롯하여 백두산 철새위인들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역사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수만 점의 사정물과 자료들이 전시된 100여 개의 참관 호실들이 정중하면서도 품위 있게 꾸려져 있습니다.